한천열이요. 하루에도 주해도 성찰하는 내 솜씨 참말로 본게 같다나. 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. 날 보고 나섰더니 아 이 글쎄 내 이름 신문에 났지요. 비약하는 시대의 마르며 사는 청춘에게 안겨주는 표창인가 봐. 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. 날 보고 서로 들끓는 노동당 시대가 청춘에게 안겨준 감 높은 새 이름 장군님 태워주신 춘마의 홀라. 내 한생 그 이름을 빛내며 살리. 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. 날 보고